정신 차려 나 바보 같아 속고만 있어 대체 나도 알아 사실은 상처 투성이인 내 모습 이상해 알면서 뿌리칠 수가 없어 baby Ooh girl don't give a love 이게 저라면 I'm probably gonna see the game 가시밭길에 걸 안아고 You are alone 미성애가 되도록 너를 끌어안고 Diving diving Till I die, girl. 이게 죄라면 죄라면 죄라면 난 벌을 받겠어. 널 위해 모든 걸 모든 걸 모든 걸 잃는 다 해도 난 너를 원해 너의 모두 다 yeah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죄라면 죄라면 죄라면 oh everything 내 맘은 이미 너는 알아볼 수 없게 지켜쳐버려 그래도 널 바라보네 멈추라고 해도 나를 대어 못하네 이젠 틀려